보소. 장난 아닌 녀석들이 나타났어. It's a new beginning, we gon' take it over. All my ladies, 손을 높이 들게. 여보세요, 모두 여기 집중. I'm like, 니 퀸의 간절 appeal. You feel me? 나를 보면 색다르대. 내가 좀만 다르대. 그냥 내게로 다가와. 지금 내게로 다가와. 아무 생각하지 마. 여보세요, 헬로, 헬로, 물어, 물어, 내가 궁금하지. 여보세요, 헬로.